This all right here. Speed the motion. Yeah, yeah, yeah. 저만을 사랑했어. 저만을 바라봤어. 저만을 가슴에 담아 부르고 불러 사랑했어. 그치만 제발 아직도 너를 원해. 내 향한 내 사랑이 내 가슴엔 아직 살아있어. 멀어지는 그댈 바라보면서 제발 아니기를 기도하는 나를 아나요. 제발 돌아와. 이렇게 끝날 거라 정말 몰랐었는데 상처 남겨두고 떠나가는 그대가 미워요. 저와 나 약속했던 수많은 말들 이제 모두 언제나 내게 보낸 따뜻한 눈빛 이제 모두 늘 항상 너와 보낸 수많은 날들 이제 모두 사라져 갔어. 모두 지나버린 거야. 가슴에 너를 간직했던 나의 사랑이 가슴에 너를 담아두던 너의 모습이 가슴에 아픈 상처만을 남겨두고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요. 한 걸음 멀어진 그대 바라보면서 제발 아니기를 기도하는 나를 아나요. 이렇게 끝날 거라 정말 몰랐었는데 상처 남겨두고 떠나가는 그대가 미워요. 시원하길 바랬는데 너는 내게 떠났어. 잡은 두손 놓지 않길 바랬는데 떠났어. 사랑한다 속삭이고 너는 내게 떠났어. 멀어지는 뒷모습에 눈물 많이 흐르네. 가슴에 너를 간직했던 나의 사랑이 가슴에 너를 담아두던 모습이 가슴에 아픈 상처만을 남겨두고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요. 이 말 내게 하고 싶어. 돌아봐. 이 말 네가 듣길 바래요. 돌아봐. 이 말대로 되길 바래요. 돌아와. 비어있는 자리 눈물 많이 대신 정말 아니기를 바랬어. 다시 돌아올 걸 믿었어. 잠시 떨어져서 싶었어. 가슴에 너를 간직했던 나의 사랑이 가슴에 너를 담아두던 너의 모습이 가슴에 아픈 상처만을 남겨두고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하나요. 길 바래요. 돌아와. 길 말대로 되길 바래요. 돌아와. 여기는 자리.